We're now going to progress to some steps which are a bit more difficult. Ready, set, and begin. Begin. Let's go. We're down with gold, listen close, P. What time are the man that flows? Smoke the dopest motherfuckers like Hydro. 전능하신 자만의 사랑을 밑바탕으로 The rhyme pro, thorough from the intro to outro. Epic high tableau with mid rock. 싱겁고 어두운 힙합의 소금과 빛이라. 나는 에픽의 미스라, 별명은 이스라. 비트라는 백지에다 rhyme을 칠하는 미술가. 엉킨 몸에 리듬을 풀어주는 안마 시술사. 또한 난 고장난 사상을 고치는데 기술자. 이만하면 피하겠지, Ivory KO. 애시당초 픽션 게임 하나같이 이렇게 또 말하겠지 지독한 내 삶은 so ghetto 벗어나기 위해 불러 나는 no ghetto 2-0 세계 제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and kiss the sky let's go 2-0 세계 제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with epic kind let's go 2-0 세계 제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and kiss the sky let's go 2-0 세계 제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with epic kind 본격적인 음악생활 이제야 3년만 부모님은 작년만 해도 믿었지 3년만 기다려 탈란 말 다 거짓말이 돼버린 지금 현실 앞에 상념 속엔 3년만 가물어는 바보 가문의 왕따고 그 잘난 대학교 나와서 랩한다고 내게 물어봤자 지금의 나는 미스터리 내 사주팔자조차 예측 못한 운명의 빅사리 Oh I'm sorry I had to turn table with the wrong Put the needle on the record when the drum beats go like this. Let's go, oh, take it zero. No one ever ghetto. Let's go and kiss the sky. Let's go, oh, take it zero. No one ever ghetto. Let's go with epic kind. Let's go, oh, take it zero. No one ever ghetto. Let's go and kiss the sky. Let's go, oh, take it zero. No one ever ghetto. Let's go with epic kind. Music. 내 마음이 되찾은 나게 나에겐 지구 중력보다 강한 자성체 일상의 짜증은 사형수 같아 그렇다면 음악은 짜증을 잠재우는 사형대 실력이 식품이라면 나는 폭식가 오직 그람분이 기법이라면 Oh my god 나는 스킬의 정신병원 녹십자 웹MC의 스킬의 고통 앞에 나는 적십자 I got soul 얼마나 저 바다 속에 물보다 깊은 soul 언제나 내 마이크폰을 찾아와 I got soul 얼마나 저 태양 속에 불보다 짙은 소울 언제나 내 작은 목에 젖어와 고개 끄떡 고개 끄떡 Let's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Let's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Let's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Let's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Let's go 고개 끄떡 고개 끄떡 고개를 끄떡 끄떡 버리고 Let's go Oh, 세계대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and kiss the sky Let's go Oh, 세계대로 No one ever ghetto Let's go with epic kind Let's go Oh, 세계대로